북녘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북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유북한 방송은 노동당의 거지 선전에 섞어 있는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진실을 알리고자 하는 방송입니다. 김정일 우상화와 체제의 질을 위해 저들만의 뉴스 환경을 만들어놓고 여러분들을 세상과 점점 멀어지게 하는 공화국의 잘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방송입니다.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를 방송위원장으로 하는 자유북한 방송은 방송 설립의 리념과 원칙을 준수하고 있으며 통일의 그날까지 북한의 민주화를 위한 자기의 본분을 다해나갈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과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자유북한 종합보도를 들으시겠습니다. 자유북한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남북 관련 간추린 소식입니다. 북한이 남한의 지원자금을 핵무기 개발에 전용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공식 확인됐다고 한국경제가 보도했습니다. 김영탁 통일부 상근회담 대표는 1일 개성에서 열리는 제4차 개성공단 실무회담에서 공단 통행, 통관, 통신의 3통 문제와 숙소 건설 문제 논의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오늘 열리는 개성공단 실무회담에서 현재 57달러인 공단 근로자 기본급을 100달러 이상으로 2배 가까이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남한 정부가 지원한 타미플루 등 신종플루 치료제 50만 명분을 주민들에게 나눠주면서 약의 출처가 남한이라는 것을 숨기고 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이 30일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남한의 지원자금을 핵무기 개발에 전용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공식 확인됐다고 한국경제가 보도했습니다. 한국경제가 입수한 미국 의회 조사국의 의회 한미관계 현안 보고서에 따르면 1998년에서 2008년 남한은 북한에 약 70억 달러의 경제협력을 제공했으며 이 가운데 29억 달러는 현금으로 지원됐다고 알려졌습니다. 미 중앙정보국의 추정과 빌 클린턴 전 정부 관계자의 진술에 따르면 북한은 이 기간 중인 1999년 핵무기용 우라늄 농축 기술을 해외에서 구입하기 시작해 2000년에서 2001년에는 기술 구매 속도를 더욱 높였다고 알려졌습니다. 보고서는 남한이 북한에 제공한 현금의 출처가 금강산 관광사업과 개성공단 사업이며 현금 지급 업무 대부분은 김정일의 지시로 노동당 39호실이 담당했다고 전했습니다. 39호실은 통상 해외에서 김정일과 북한 엘리트들을 위한 사치품을 구입하고 대량살상 무기용 부품을 구입하도록 지시하는 부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남한 정부는 북한이 1998년에서 2008년 핵무기 및 미사일 프로그램에 최대 15억 달러를 투입했으며 정부 역시 이 중 많은 자금이 남한에서 흘러들어간 자금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또 보고서는 남한이 제공한 약 5억 달러는 2000년 현대 계열사가 비밀리에 조성한 자금으로 같은 해 6월 김일성과 김대중 전 대통령 간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적시했습니다. 39호실이 마카오, 싱가포르, 오스트리아의 개설에 운용하는 은행 계좌로 경협자금을 이체하는 과정에서는 남한 정부 기관과 고위 정부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대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남한으로부터 받은 현금을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미군 관계자들이 1999년부터 의심했다고 전했습니다. 현대가 1999년에서 2000년 공개 및 비공개적으로 10억 달러 이상의 현금을 북한에 제공했을 당시 북한은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용 부품과 재료를 해외에서 구입하는데 외환 사용을 급속히 늘렸다는 것입니다. 김영탁 통일부 상근회담 대표는 1일 개성에서 열리는 제4차 개성공단 실무회담에서 공단 통행, 통관, 통신의 3통 문제와 숙소 건설 문제 논의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개성공단 실무회담 남한 측 수석 대표인 김 대표는 이날 방북에 앞서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 본부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한 뒤 삼통과 숙소가 해결되면 공단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생산성도 높아져 공단이 발전이라는 방향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또 북한이 이날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 인상을 요구할 경우 삼통과 숙소가 되고 나면 자연스럽게 임금을 이야기할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라고 설득할 것이라며 오늘 의제는 숙소와 삼통 문제라는 것을 북한도 알고 나올 것으로 간주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작년 개성공단 실무회담에서는 의제가 특정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처음 의제가 특정된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간 각자 주장만 갖고 회담을 하다가 특정한 주제를 놓고 토론하게 된 것은 진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오늘 열리는 개성공단 실무회담에서 현재 57달러인 공단 근로자 기본급을 100달러 이상으로 2배 가까이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정락 기자가 전합니다. 네, 최정락입니다. 북한 소식통은 이날 북한이 작년 12월 중국과 베트남 등 해외공단 남북 공동시찰 결과를 토대로 남한 측에 임금을 100달러 이상으로 인상해달라고 요구할 계획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통일부 당국자는 1일 실무회담 의제는 개성공단의 통신, 통행, 통관 개선과 기숙사 건설 문제라며 임금 인상은 이번 실무회담의 의제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남북 합의서는 공단 기본급을 전년도에 5% 이내에서 인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5% 상한선 조항을 개정하자고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남한 정부가 지원한 타미플루 등 신종 플루 치료제 50만 명분을 주민들에게 나눠주면서 약의 출처가 남한이란 것을 숨기고 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이 30일 보도했습니다. 자유아시아 방송에 따르면 북한과 거래하는 한 무역업자는 약을 나눠주는 의사들에게 북한 보건당국이 출처를 비밀로 하라고 지시해 일반 주민들은 남한에서 지원된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습니다. 이 무역업자는 또 북한 보건당국은 병원 의사들에게 신종플루 치료제가 남한에서 온 것이 아니라 국제연합에서 들여온 것이라고 주민들에게 알려줄 것을 지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남한 정부는 지난달 신종플루 치료제 50만 명분을 육로를 통해 북한에 지원했고 북한은 지난 19일 타미플루 30만 명분과 리렌자 8만 명분을 평양과 각 시도에 골고루 분배했으며 나머지는 비축하고 있다는 내용의 분배 보고서를 남한 측에 보내왔습니다. 이상 남북 관련 소식의 유정이었습니다. 네,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은 공연히 나온 말이 아닙니다. 아직도 남조선을 썩어 빠진 자본주의 사회로 알고 북조선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 제도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무엇이 썩어 빠졌고 무엇이 가장 우월한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라도 남과 북의 현실을 제대로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현실을 안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죠. 진실을 까밝히는 것 역시 쉬운 일은 아닙니다. 더욱이 김정일에 대한 위대성 교육에 찌들 대로 찌든 여러분들에게 자, 김정일은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위대하지도 않고 현명하지도 않다고 이야기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할지가 궁금합니다. 네, 이어지는 순서는 김정일 정권의 숨겨진 비화를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조선노동당과 공화국 정부가 왜 김정일과 관련된 일들을 그렇게 철저히 숨기려 드는지 한 가지 한 가지 그 비위를 벗겨보도록 하죠. 북한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하는 흑막 속의 장군님 비화 시간입니다. 전번 시간에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갈등에 대하여 이야기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김일성 주석이 사망 전후의 상황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7일이 우문점, 다시 1994년 7월 7일이 이야기입니다. 김일성은 협의회 참가자들마저 김정일에게 빼앗기고 빈방에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푸른 성강이 번뜩이고 우레가 쾅쾅 거렸습니다. 뭔가 써보려고 펜을 쳤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는지 전전긍긍하던 김일성은 부관에게 담배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부관이 오늘은 너무 많이 피우셨다고 하자 김일성은 버럭 신경질을 냈습니다. 그때 초대소에는 김정일이 사람 몇 명이 있었습니다. 협의회 참가자들을 평양으로 실어 가기 위한 버스를 타고 온 사람들이었는데 무슨 이유인지 가지 않고 그냥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이 있다는 걸 알자 김일성은 자신의 말이 그들을 통해 김정일에게 전달될 것이라고 생각한 듯 서재로 불러들여 한바탕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실은 김정일에게 하고 싶은 말을 대신 한 셈이었습니다. 부관은 그렇게 주석한 데 호된 욕을 듣고 응접실로 돌아온 그들의 분위기를 감안해 조심스럽게 접대하며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김일성이 넘어져 있던 것을 발견한 것은 새벽 1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자정이 넘도록 김일성의 서재에 불이 켜져 있어 잠깐 다녀오겠다고 갔다 온 부관이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 자리에는 심장 전문 주치의도 없었으므로 효과적인 치료도 불가능했습니다. 전화로 황급히 김정일에게 사실을 알리자 김정일은 곧 헬기를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 시간이 넘어도 헬기는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날아오던 헬기가 날씨 조건 때문에 추락한 것입니다. 결국 7월 8일 새벽 2시 김일성은 아무런 치료도 받지 못한 채 묘향산 초대소 자기 서재에서 숨지고 말았습니다. 83세의 김일성이 급병으로 사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불행은 쌍으로 온다고 했습니다. 살지 못할 운명이었다면 정말로 날씨 조건으로 헬기가 추락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우연을 필연으로 의심할 수 있는 여지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김일성과 마지막 시간에 함께 있던 사람들이 바로 김정일 충성파였다는 데서 의심을 도무지 떨쳐버릴 수 없다고 말하는 데서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오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김일성을 접견하자면 사전 통보가 있어야 하고 또 접견 이유를 밝히고 그에 대한 김일성이 허락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김정일이 사람들이라는 이유로 그 모든 원칙을 초월했습니다. 둘째로 그들은 와서 김일성에게 욕박에 먹은 게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자지간이라 해도 특별한 용건도 없이 아랫사람들을 내왕시키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김일성 시신이 평양으로 이송된 후 그의 방을 장악하고 문건들을 정리 압수해 갔다는 사실입니다. 이상한 것은 김일성이 쓰러졌다는 소식을 전달받았을 때 김정일의 행동이었습니다. 첫 번째 헬기가 묘향산으로 막 떠오르는 순간 김정일은 자기도 그 헬기에 오르겠다고 막무가내로 야단을 피웠습니다. 경호원들이 앞을 막아 나서자 김정일은 마지막엔 그들이 얼굴을 주먹으로 후려치며 길을 내라고 호령하기도 했습니다. 가겠다느니 안 가겠다느니 하며 거의 몸싸움을 하다시피 했는데 그때 경호원들은 김정일이 허리춤에 박혀있는 굳센 물건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권총이었던 것입니다. 김정일이 두려움 그리고 저격, 김정일이 무더운 여름철에도 방탄조끼를 입고 다닌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김일성이 급병으로 생사를 오고 가는 이때에 권총을 휴대할 생각을 한 것일까요? 혹시 김일성이 협심증 발작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암살이라도 당했다고 생각했던가? 그래서 적진을 향해 단신으로 무장을 하고 뛰어들려고 한 것이 아닌가? 어쨌든 갔으면 추락에 즉사했을 그 혈기에 김정일은 오르지 않았습니다. 김정일이 고용이를 조선의 어머니로 우상화할 때에 대한 당과 군의 지시를 하는 좌석에서 말했듯 그날 고용이가 그를 말리지 않았으면 김정일도 조선도 더는 없을 뻔했던 것입니다. 김정일은 당중앙 선전선동부 부장 정하철, 중앙당 군사부 제1부부장 리영철,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국장 조명로, 인민군 대장인 현철의 박재경 등 주요 간부들 앞에서 2002년 2월 15일 자기 아내 고용희에 대한 우상화 선전을 할 때에 대해 지시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 집 사람은 중신 중의 중신입니다. 우리 집 사람처럼 나를 아끼고 위해주는 혁명동지는 없습니다. 나는 수령님 3년상을 치르는 전기간 몸에 권총을 휴대하고 살았는데 그 총은 우리 집 사람이 혹시 나쁜 놈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면서 나에게 아침 저녁으로 지어준 것입니다. 8년 세월이 지나 아내의 칭찬을 하느라 고르던 말 중 튀어나온 김정일이 이 고백에는 죽은 김일성마저 두려워하는 그의 심리가 엿보인 듯 합니다. 김일성의 죽음과 동시에 김정일이 그 누군가의 위협을 피부로 느끼기나 한 듯 방어적인 심리에 빠져 있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었습니다. 1994년 7월 8일 김정일은 김일성의 죽음이 확인된 그 순간 호위 사령부 2호위 총국에 비밀 지시를 주었습니다. 1호위 총국을 철저히 감시하고 전투동원 태세를 유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때마침 김일성의 사망과 관련된 의혹을 만천하에 까밝히고 그 주범을 처단하려는 듯 김일성의 경호를 담당했던 1호위 총국 내 고급 군간 한 사람이 김정일을 향해 사격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총격전 과정에 김정일이 경호원이 즉사하고 주변의 간부 하나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김정일은 1호위 총국을 해산했으며 한평생 군복을 입고 호위 사업에서 늙어온 호위 사령부 선전부장, 정치부부장, 조직부장, 간부부장 등 많은 1호 총국 출신 장령급 및 좌급 간부들을 안기부 연루자로 몰아 청산했습니다. 그리고도 그 뿌리를 다 뽑지 못했다고 여겼는지 정치적으로 우수한 수십만의 인원과 현대적인 무기들로 완전 무장한 호위사령부라는 최고의 진위부대를 애면하고 무력부 보위사령부에 10처라는 신설 경호부서를 내오게 하여 거기에 자기 목숨을 맡겼습니다. 오늘날에는 그 10처가 보위사령부에서 떨어져 나와 국방위원회 직속 행사 총국으로 승격되어 북한 최고의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국방위원장이기 때문에 군이 응당 호위 사업을 해야 한다는 군 수뇌부의 설명에 대부분 사람들은 그럴 법도 하다고 하겠지만 사실 그 의미를 생각해보면 김정일이 김일성 충성파 인물들을 이상하게도 두려워했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김정일은 김일성 사후에 하나밖에 남지 않은 친핏줄인 여동생 김경희와 만나는 일마저 극력 피했습니다. 무슨 일 때문인지 김경희는 자꾸만 김정일을 찾아다니며 장시간 대화할 것을 요구했고 그래서 어쩌다 힘들게 만나면 언성을 높여 서로 다투는 바람에 몇 분 안 돼 곧 대화가 중단되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김정일이 방울 뛰쳐나오는 김경희의 얼굴은 항상 뻘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그러지 않아도 변덕이 심한 이 여인의 사고는 나날이 정상 능력을 잃은 듯 싶었습니다. 김경희에게는 북한의 유명한 바이올린 연주가인 김성호라는 남자 정부가 있었습니다. 나이 마흔이 되도록 김경희의 시중을 드느라 장가도 가지 않은 대단한 미남자였습니다. 차이코프스키 국제음악 콩쿠르에서 전체 심사원들로부터 놀라운 실력, 천재의 실력이라고 인정받은 후 만경대 학생소년궁전 바이올린 교수로 일하다가 김경희 저택의 가정교사로 들어가 딸을 가르치는 가정에 김경희와 연인관계로까지 발전한 사람이었습니다. 훗날 김성호는 중앙당 조직부 제1부장직을 맡게 된 장성택에 의해 귀신도 모르게 사라지게 되는데 언젠가 그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경희가 술만 먹으면 장성택이 그놈이나 오빠나 다 똑같은 놈들이야. 세상에서 제일 나쁜 놈들이야. 하고 몹시 분격해 하는데 혹시 김정일이가 김정일을 어떻게 한 것은 아닐까? 그에 대해 떠도는 이야기는 많지만 분명하게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산이 높은 줄 꼭 물어봐야 아는 것은 아닙니다. 김정일은 권력이냐 효력이냐 둘 중 하나를 택하라면 서슴없이 권력을 끌어안을 사람입니다. 피가 식을 만큼 식어 정당에는 친혈육에 마저 거부하는 냉혈이 김정일이기에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오늘까지 대안한 독재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오늘은 이만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을 기다려 주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같은 단어를 두고도 뜻이 각기 다른 남과 북의 영어 사용법을 알아보는 남과 북 이심전심 시간입니다. 남과 북을 하나로 이어가는 남과 북 이심전심 시간입니다. 같은 말이지만 남과 북에서 각각 다른 뜻으로 쓰이는 말들을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대화를 들어볼까요? 여자친구 생일 선물로 립스틱을 골랐는데 좋아할지 모르겠어. 립스틱? 립스틱이 뭔데? 네. 남조선에서 부르는 립스틱은 여성들이 입술에 바르는 화장품을 가리키는 외래어인데요. 루즈 또는 입술 연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북조선에서는 연지 혹은 구홍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중 립스틱은 손가락 모양의 긴 입술 연지를 이르는데요. 최근에는 더욱 다양한 빛깔과 기능으로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여자친구 생일 선물로 립스틱을 골랐는데 좋아할지 모르겠단 말이야. 연지를 샀구나. 내 정성이 담긴 선물인데 분명히 좋아할 거야. 남과 북이 다 함께 더불어 사는 그날까지 남과 북 이심전심이었습니다. 네, 이어지는 순서는 본 방송국 김지성 국장이 진행하는 시사해설 시간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해설 시간의 김지성입니다. 2010년 새해에 들어서면서 남북관계가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북조선 당국이 대화 제스처를 잇따라 보내와서 유화 국면이 만들어지는가 싶더니 손바닥을 뒤집듯 또다시 도발적인 자세로 돌아가 하루 이틀 사이로 냉랭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서해 분계선상에서 일방적으로 항행금지 구역을 선포했던 북조선이 27일 오전 9시를 시점으로 해서 어제 30일까지 서해 해상 분계선 북측 지역에 무려 352호발이 해안포를 발사했기 때문입니다. 남조선 해군은 북측이 해안포 사격이 개시되자 즉시 발칸포 대응사격을 가했습니다. 남측의 대응사격은 해상군사분계선 남측 용해에서 진행되었고 이후 곧바로 북측에 세 차례의 경고통신을 보냈습니다. 남조선 정부는 북측이 해안포 사격이 감행된 이후로 곧장 긴급안보장관 대책회의를 열고 북측이 도발해 강력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북측이 쏜 해안포탄이 해상분계선 남측 지역에 떨어지면 모든 대화를 중단한다는 방침도 정했습니다. 하면서도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사건으로 긴장이 필요 이상 조성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는 차분한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아무리 해안포를 쏴대며 긴장을 조성하려 해도 남한은 별로 놀라지 않는다는 것을 대내외에 천명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북조선 당국이 감행한 해안포 사격은 북과 남이 가장 초미하게 대치하고 있는 옹진반도 앞바다였습니다. 특히 북측에 쏜 해안포는 첫날에 76mm와 130mm에 이어 28일에는 170mm와 240mm 방사포로 화력이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북측에 쏜 포탄은 남측 지역에는 한 발도 떨어지지 않고 모두 해상군사분계선 북측 지역에 떨어졌습니다. 이것만 봐도 이번 서해 해상에서의 해안포 도발은 북조선 당국자들이 노리는 목적이 무엇인지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북한은 그 어느 때보다 안팎으로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김정일이 건강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고 고질적인 경제 악화와 잇따른 동려, 특히 화폐 개혁에 대한 주민들의 민심 위반은 갈수록 확산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북한 당국에 대한 세계적인 경제 봉쇄는 좀처럼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 벽두부터 남한과 미국을 향해 전에 없던 유화 제스처도 써보았고 식량 지원을 해주십사 매달려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안팎이 다른 김정일을 돕겠다고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중국도 아니고 국제사회도 아닙니다. 지구촌 전체가 김정일 하면 손사래를 치고 있는 형국입니다. 오직 돌나라는 남조선뿐인데 막상 악한 짓만 골라 하는 북조선 당국을 한국도 도울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렇다고 김정일이 정말 주민들의 삶이 개선을 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외부의 지원을 받아서 잃어버린 민심을 얻고 무너져가는 체제를 유지하려는 속심뿐이며 그 손에서 미국으로부터의 체제 보장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미국과 남한은 조선인민에게 있어서 철천지 원수로 귀향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수에게서 지금 저들 가계의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언제는 불구대천이 원수라더니 다 죽게 된 마당에 와서는 거세수처럼 보이는 모양입니다. 이와 같이 미국과 남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그들에게서 전폭적인 지원을 받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결국 무엇은 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원수들과 대화 국면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북한 주민들과 간부들이 적지 않은 심리적 동요를 일으킬 것입니다. 따라서 회담에 나서긴 나서지만 절대 미국과 남한에 대해 비굴하게 대화하지 않겠다는 기계를 보여줌으로써 관계 개선과 지원을 받는 것에 대한 명분을 새롭게 만들고 주민들이 결속도 다지는 차원에서 이번 도발을 감행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북한은 한바탕 소란을 피운 후 언제 그랬냐는 뜻 다시 유화 모드로 돌아설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 당국자들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남조선의 이명박 정부는 평화를 구걸하면서 대북 정책을 펴왔던 김대중 노무현 정권과는 명백히 다른 정권이라는 사실입니다. 북측과의 군사적 충돌이 있을 경우에도 먼저 사격하지 마라, 경고를 하고 설득시켜라 등 남측 해군에게 어리석은 지시를 내렸던 오젯날이 월빠진 좌파 정권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난 기간 존재했던 잘못된 전투 규정도 새롭게 고치고 경고를 한 다음에는 곧바로 전투에 돌입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북측이 군사적 도발을 할 경우 북측 지역 내의 군사기지와 무기까지 확실하게 타격하겠다는 것이 현 정부의 입장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훈련을 거슬러 한 이번 북한이 도발에 발칸포로 대응한 것도 이례적 이기에 앞서 구와 같은 의지를 재확인한 것입니다. 북조선 정권이 입으로는 우리 민족끼리와 관계 개선을 운운 했지만 걸핏하면 무력 도발로 평화를 파괴하는 허전적 집단이라는 사실이 다시금 확인이 되었습니다. 만약 북조선 당국이 도발을 계속하면 할수록 더욱 심화된 고립과 강력한 제재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잊을만하면 한 번씩 재발하는 북조선 당국의 발광은 오직 김정일의 잔명을 단축시키는 결과만을 빚어낼 뿐입니다. 여기에 재밌는 소식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2008년부터 뇌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김정일이 현재 정기 인공투석을 받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28일 일본 산케이 신문이 보도한 데 의하면 김정일이 신장 이상이 당뇨 합병증 때문에 생긴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 전문가의 진단인데요. 신문에 따르면 한일 양국이 김정일이 인공투석에 관한 정보를 얻은 것은 지난해 가을 무렵입니다. 김정일이 지난해 말부터 군부대 시찰 등 공식 행사의 모습을 드러낼 때에는 마치 건강 상태가 양호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인공투석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이어서 의학 전문가들은 김정일이 당뇨병 합병증에 의한 심각한 만성신부전증을 앓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으며 철저한 식이요법을 지키지 않으면 병이 급속히 악화될 위험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때문에 한일 정부 당국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김정일의 건강 상태를 예의주시하면서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시점에 맞춰 나온 무속인들의 발언 역시도 그 신빙성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올해 5월은 북한이 김정일이 죽는 달로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건강과 후계자 문제, 경제와 식량 문제, 민심과 세계적 관계, 어느 것 하나 김정일 편이 없고 오로지 쫓기는 신세임을 감안할 때 그 운명도 머지않아 종말을 고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곧 인과응보의 역사입니다. 그럼 오늘 이 시사 해설 시간은 여기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북녘당의 인민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질 때까지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와 희망의 소리 자유북한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철의 장막에 가려진 동토의 땅 북조선의 실상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북조선이 궁금하다. 진행해 자유북한 방송국 오주환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북조선 각지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 북조선이 궁금하다의 진행을 맡은 오주환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북조선 동포 여러분들도 궁금해 하시는 북조선 이야기 중 하나인 공군의 전투기 현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1일 남조선에서는 10년이나 작성된 끝에 한국형 전투기 개발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항공산업발전 기본계획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1975년 박정희 대통령이 자주국방을 위해 80년대 중반에 최신의 전투기를 생산할 것이라고 선언한 지 35년 만이고 1982년 남조선 최초의 자국산 조립 전투기 제공호가 탄생한 지 28년 만입니다. 현재도 남조선 공군은 KT-1 기본훈련기 그리고 T-50 고등훈련기 등 군용항공기를 자체 생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최신의 전투기인 F-15를 수입해 주력 전투기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기에 이번 보고서는 미국의 수준에 뒤지지 않는 훌륭한 전투기를 우리 손으로 만들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북조선에 처음으로 공군이 창설된 시기는 1947년 8월 20일입니다. 당시 김일성은 소련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신의주 항공대 출신 조종사 300여 명을 주축으로 정규 비행대를 창설했으며 때문에 1972년 5월 2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8월 20일을 공군절로 정했습니다. 북조선 공군은 이후 1948년 인민군 창설과 함께 공군을 공식 발족시켰으며 소련으로부터 막대한 양의 전투기를 수입했습니다.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에 따르면 북조선은 정권 수립 이후부터 줄곧 전쟁 준비에 돌입했으며 웬만한 전투기는 자체 생산할 수준이었습니다. 북조선 공군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투기 기종은 모두가 소련 시절 개발된 것입니다. 6.25 전쟁 당시 세계 최초의 초음속 전투기였던 미국의 F-86과 공중전을 벌인 미그-15 전투기에서부터 소련 전투기 중 최초로 초음속 엔진에 미사일을 무장한 미그-21 전투기, 현재 평양 방어 전력의 주력인 미그-23 전투기, 그리고 수호이-25, 미그-25 전투기 등입니다. 미그-15는 최고속도 시속 1050km를 기록한 50년대 당시로서는 가장 빠른 전투기였으며 상승률과 선회율, 그리고 상승 고도에서도 미국의 F-86 전투기보다 우수했습니다. 무기는 수개의 기총과 소량의 폭탄이며 기총 위주의 공중전을 위주로 작전을 전개합니다. 개발 이후 소련은 미그-15를 18,000여대 생산해 위성국가 및 폴란드, 체코, 중국 등 다른 공산국가들에게도 기체와 기술을 수출했으며 북조선 공군도 6.25 전쟁 당시 이 미그-15를 운용했습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북조선 공군의 미그-15는 미국의 F-86 전투기에게 참패를 당했으며 때문에 유엔 연합군이 압록강까지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북조선 공군이 60년대 도입한 미그-21은 소련 전투기 중 최초의 초음속기이자 미사일로 무장한 전투기입니다. 최고속도는 음속의 1.1배이며 공대공 미사일과 로켓, 재래식 폭탄, 그리고 기총 등으로 무장합니다. 1953년 최초 생산 이래 월남전쟁과 중동전쟁 등지에서 맹활약했으며 지금도 북조선 공군의 주력기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북조선 공군은 현재 미그-15와 미그-21을 모두 합쳐 약 36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그-23은 현재 평양 방어를 책임지고 있는 전투기로서 눈으로 볼 수 있는 시야 밖에 적기와 교전하기 위해 장거리 탐지 및 추적 레이더, 레이더 유도식 미사일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최대 속도는 음속의 2.3배이지만 그만큼 연료 소모가 많아 최고 속도를 내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미그-23의 실적은 형편없기 짝이 없습니다. 1982년 6월 중동에서 벌어진 공중전에서 북조선과 동맹관계인 시리아의 미그-23 36대가 적군에 의해 일방적으로 격추되었으며 1991년 다국적 연합군과 이라크의 걸프전쟁 당시에도 이라크의 미그-23 8대가 미국 공군의 F-15 전투기에 의해 무력하게 격추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평양 방어를 책임진다고는 하지만 연료 부족 문제는 둘째로 차치한다 하더라도 남조선의 F-15 전투기에 비해 성능이 대단히 떨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작년 남조선 보고서에 의하면 남조선의 F-15 전투기 한 대는 북조선 전투기 10대와 교전해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름도 독특한 수호이 25는 최고 속도 시속 약 600에서 700km의 경공격기로서 공중전보다는 진격하는 지상군을 엄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1991년 걸프전쟁에서 이라크 공군의 수호이 25 두 대가 미국의 F-15 전투기에 의해 격추되는 초라한 성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미그-25는 음속의 3.2배에 달하는 속도를 가진 초음속 전투기입니다. 늘 미국에게 참패만 당하던 소련이 F-15 전투기에 대항하기 위해 만든 전투기로서 공격이 아닌 순수 요격만을 담당합니다. 때문에 개발 당시 비싼 비용에 비해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종종 나왔던 문제의 전투기입니다. 이러한 우려는 현실이 되어 미그-25는 1982년 중동의 레바논 상공에서 F-15 전투기와 교전을 벌인 끝에 두 대가 격추되었으며 1991년 걸프전쟁 당시에도 이라크의 미그-25 3대가 격추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결론을 볼 때 북조선 동포 여러분들께서도 군사대국 완성을 주장하는 김정일이 철저한 위선자임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김정일의 군사 도발은 곧 동포 여러분들의 희생만을 야기하며 도발이 패배하면 김정일은 중국으로 도망칠 것입니다. 현재 인민군에 복무 중인 가족을 위해서라도 동포 여러분들의 결단이 절실히 필요한 중대한 시기입니다. 북조선 동포 여러분, 오늘은 북조선 공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보다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간 사회의 따뜻한 정을 담은 낭독과 함께 삶을 되돌아보는 구라나 쉬마나 시간입니다. 그라나 쉬마나 마음의 쉼터 그라나 쉬마나 시간입니다. 태풍이 잘 날이 없는 해변의 숲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홀로 우뚝 선 큰 나무가 없다는 점입니다. 해변에는 거위가 비슷비슷한 크기의 나무들이 서로서로에게 기대고 있습니다. 그래야 천둥번개의 비바람에도 견딜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네 삶도 그러합니다. 나도 잘 돼야 하지만 다른 사람도 함께 잘 돼야 합니다. 나도 튼튼히 서야 하지만 다른 사람도 튼튼해야 합니다. 내 가게도 잘 돼야 하지만 옆집도 잘 돼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잘 사는 길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서로를 돌보는 이유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삶은 혼자 사는 게 아니니까요. 인생에서 몰아치는 비바람을 맞으며 힘겨워하는 이웃이 있다면

이경화 씨는 어머니를 찾기 위해 2005년 3월부터 중국 더문 지역에서 1년간 찾아 헤매었지만 결국 찾지 못했다는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이경화 씨 어머니 성복화 씨께서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 0082-2 그리고 2699-0977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불러드릴 테니 잘 받아 적으셨다가 모녀간의 재해를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연기할 전화번호는요. 0082-2699-0977번입니다. 예,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인민들의 알 권리, 말할 권리가 말살된 북조선에서는 북조선 내부의 소식조차 제대로 접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방송국에서 특별히 준비한 서울에서 전하는 북녘 소식 시간인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북녘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에서 보내는 북녘 소식 시간입니다. 북한이 27일 오전 백령도 인근 소해 북한 한계선 북쪽 해상으로 해안포 배 요발과 다음 날인 28일 오전 8시 5분과 8시 15분 사이에 두 차례의 해안포 수발을 발사하여 우리 군도 이에 대해 대응 사격을 가해 남북 간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NNL 지역을 이용하여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고 분쟁 지역화하려는 우도는 그동안 자주 사용해왔던 방식으로 평가되지만 북한이 NNL 인근에서 포사격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여러 가지 견해와 추측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선 북한은 지난달 21일 해군사령부 대변인 성명에서 NNL 남측 수역을 평시 해상사격구역으로 선포한 바도 있어 북한의 이날 군사적 행동은 이미 계획된 행동이라는 평가입니다. 또 지난 15일 남측의 북한 국변사태 대비 계획과 관련하여 국방대변인 성명에서 보복성전 위협과도 관련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외신들도 이번 북한의 군사적 행동을 육자회담에서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평화협정체결 협상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북한의 이번 군사적 도발에 대한 여러 해석이 가능한 것은 NLL이 갖는 다양한 의미성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서해 NLL이 6.25 전쟁 이후인 1953년 8월 30일 유엔군 사령관에 의해 설정된 것인 만큼 인정할 수 없다는 명분을 내세워 군사적 긴장 고조에 이용해왔습니다. 군사적 긴장 고조는 북한이 앞세우고 있는 평화협정의 필요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또 2000년과 2002년 두 차례 연평해전에서 알 수 있듯이 남북 관계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번 북한의 군사 행동에 대해 대북 전문가들은 최근 마음대로 되지 않은 대남, 대미 관계에 대한 북한식 불만 표출로 이후 협상력을 갖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북한은 대남 관계, 대미 관계 등 대외 관계에서 자기들 입장이 수용되지 않고 있고 또 충분히 관심을 받거나 주의를 끌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협상 수단이 제한된 북한에게 군사적 행동을 통한 긴장 조성은 그동안 써왔던 전통적인 수법으로 향후 긴장 도수를 내려 협상 국면을 만들려 할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는데요. 대남 관계에서는 북한이 원했던 만큼 남한 정부가 호응해 주지 않고 있고 대미 관계에서도 미국이 육자회담 우선 복귀라는 원칙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현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협상 수단이 필요했다는 전문가의 설명입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행동 우도는 내부적으로 긴장 조성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북한의 식량 사정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고 화폐 개혁 이후 주민들에게 생필품을 제공하고 있지 못한 상황으로 곧 춘궁기가 닥쳐올 경우 주민들에게 반발 등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북한 경제 상황은 주민들뿐만 아니라 군부대에서도 일정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올해 들어 김정일이 군부대 현지 지도가 늘어난 점도 이러한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입니다. 북한이 올해 포스트 김정일 시대를 준비하고 인민생활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고 있지만 성공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외적 위기 조성을 통해 내부 위기를 극복하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이달 16일부터 국방위원회 명령의 군민종합합동훈련을 강도 높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은 평년과 달리 기간도 길고 수준 면에서도 강도가 높아 주민들로부터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다고 북한 내부 통신원들의 전언입니다. 네, 지금까지 북한이 서해 북방 한계선 북한 쪽 해상으로 해안포 수백 발을 발포한 것에 대해 우리 남한 전문가들이 해석한 주장을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북한 당국이 외화 암거래를 막기 위해 돈 장사꾼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북한에서는 달러와 유로, 위안과 엔화 환율 변화를 이용하여 외화를 사들였다가 판매하여 이윤을 챙기는 상인들을 돈 장사꾼이라고 하죠. 네, 1월 19일 현지 통신원이 전해온 소식에 따르면 현재 국가보안성의 지시에 따라 도시와 지방들에서 돈 장사꾼들에 대한 일대 검거 소동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양강도 도보안국에서는 지난 1월 2일 각 시 군 보안소들의 담당 지역의 돈 장사꾼들을 철저히 소탕할 때에 대한 지시를 내렸고 이에 따라 각 보안소는 1월 초부터 돈 장사꾼들에 대한 사전조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보안소에서는 겨울방학 기간 현실체험자로 지방에 내려온 보안성 청취대학 학생들과 모범노동자들로 구성된 순찰송원들을 외화교환을 요구하는 주민으로 위장시켜 돈 장사꾼들에게 접근시키고 돈 장사꾼들의 거래장소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14일부터 보안소는 밤 시간과 새벽 시간을 이용하여 조사된 대상들에 대한 검거와 자택수색을 단행했는데요. 해산시 해명동의 장시성을 가진 중국 학교는 위안과 달러를 구매하기 위해 인맥이 있는 돈 고관꾼에게 북한 내화로 40만 원을 선대해 주었다가 모두 잃었다고 합니다. 19일 현재 양강도 해산시 농민시장 입구와 해산광장의 양순 백화점 앞에 모여 위안이나 달러 고관을 하던 돈 장사꾼 대부분이 보안소에 구류되었고 일부는 피신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외화 보유와 사용에 대한 국가의 통제와 단속이 강화되는 속에서도 외화 가격은 큰 폭으로 급등하여 달러는 1대 350, 위안은 1대 40으로 화폐 개혁 시점에 비해 10배 이상으로 올랐으며 외화 거래의 수법은 더 다양해지고 있다고 통신원인 설명했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북한의 독재자 김정일이 신장기능장애로 정기적인 인공투석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과 일본 정부는 김정일이 신장 기능의 장애로 정기적인 인공투석을 받고 있다는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일본 산케이신문이 28일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2008년 여름부터 뇌혈관 질환으로 추정되는 병을 앓고 있으며 체중 또한 급격히 감소해 김정일이 당뇨병에 대한 합병증으로 신장 기능에 장애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이후 김정일은 지난해부터 활발한 현지 시찰에 나서는 등 건강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한일 양국은 신중하게 김정일에 대한 정보 수집을 계속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한일 양국이 김정일의 인공투석에 대한 정보를 얻은 것은 지난해 가을 무렵입니다. 일본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김정일이 외국의 손님들을 만나는 것은 투석을 받은 이후로 회담 중에는 대단히 건강해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8월 초 방북한 클린턴 미 전 대통령의 수행단으로 김정일의 상태를 관찰했었던 우사도 김정일이 예상보다는 양호한 건강 상태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했었습니다. 뒤이어 8월 중순 방북한 현대그룹 현정훈 회장은 김정일과 만날 때까지 며칠간 평양에서 발이 묶이기도 했었습니다. 한국 소식통은 다른 병도 있는 만큼 투석 일정을 미리 정할 수 없어서 기다리게 한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김정일은 당시 현 회장과 4시간 남짓 회담을 나누고 식사도 했는데 포도주를 마시고 담배도 피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김정일의 중상에 대해 당뇨병에 대한 합병증으로 인한 신부전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 엄격한 식이요법 등 사후 관리가 잘 되지 않을 경우